생각에 자꾸 웃음만 oh, 난 하루가 너인 걸 꿈결처럼 내 맘에 따스하게 안아주었던 사람 그대라는 걸 너의 순간이 너의 모습이 내겐 전부라서 난 너의 곁에 있을 거야 oh, 난 그댈 위한 사람 너와 나 둘이 간직할 사람 oh, oh, 난 그대와 둘이서 you. 약속할게 지금처럼 with you you you you you 내게 넌 you you you you and you 너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래 난 밀고 당기지는 먹으론 거 아네 난 약속해 나랑해 이제 망설이지 말고 내게 조금 더 다가와 줄래 oh, 난 그댈 위한 사람 너와 나 둘이 간직할 사람 oh, oh, 난 그대와 둘이서 you. 약속할게 지금처럼 with you you you you you you 내게 넌 넌 you you you you and you you and me 너무 완벽한 조화 너라면 그게 어디든 좋아 올라갈 거야 그래도 높이 so high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날아가 fly high 그대가 내게 다가오면 너무나도 좋은 걸 우리 위를 걷는 기분인 걸 내게 say I love you oh, 난 그댈 위한 사람 너와 나 둘이 간직할 사람 oh, oh, 난 그대와 둘이서 you. 약속할게 지금처럼 with you you you you you You, you, 내게 넌 너 You, you, 내게는 너야